성년의 합법적인 교육기관인 조선학교들의 지원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일본 정부의 차별 책동의 부당성이 7월 28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 중지 책동의 부당성이 일본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시인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조선학원 리사장은 이번 판결이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흐름을 가로막는 초석으로 시발점,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책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 투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